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배우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광손 작사 황진용 작곡인 가요 배우자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행복뿐 아니라 내 조국의 희향한 미래를 위하여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지식경제 시대인 오늘날에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도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도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을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서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귀중함을 깊이 깨우쳐주는 노래의 1절 가사는 금과 같이 귀중한 분과 철을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배우고 배워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으며,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과학기술로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는 하나를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시며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이 또 받던 이유, 조국당 가는 곳마다 대학들과 배움의 전당들이 일도섰으며 세계적으로 당당히 견줄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자라나 주체 조국의 희향한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울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청년들의 생활 모습과 너무도 판이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격려하는 운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으며 그 사랑에 높은 실력으로 충정당에 보답해갈 한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시적 정서는 아기자기한 정서적 색채를 풍기는 선율과 결합되어 배움에 대한 희망과 포부, 지향과 열정에 불타는 향한결을 생동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선율은 쉼표의 뒷니유, 약박으로 시작되는 동기선율, 즉 8분 소리표들의 연속적인 진행과 반복성을 띠는 동도 진행, 련이어 나타나는 보조적 반음들에 의해 조성되는 정서적 긴박감으로 인해 시작부터 흐르는 시간의 귀중함을 더욱 생동하게 음악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첫 부분에서 강조되어 나타나던 약박 진행과 달리 둘째 부분에서의 강박 진행, 그와 함께 보다 확신성 있게 반복되는 동도 진행들에 의해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내 조국을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기술로 세계 만방에 떨쳐가려는 신념과 의지, 열렬한 호소를 뜨겁게 받아안게 합니다. 이처럼 노래는 세상에 부름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꽃피워가는 우리의 미래들에게 안겨진 또 하나의 특전인 12년제 의무 교육과 더불어 세세년년 영원한 배움의 노래로 어울려 퍼질 것입니다. 행복도 열심히 배우고 배울 때 빛이 납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보란 뜻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작사, 존광수 작곡인 가요 보란 뜻이는 주제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강한 자주족대와 불굴의 존엄을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룡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드높은 자존심과 흉명적 기상을 생활적이고 밝은 양상의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주체시대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요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대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흉흉한 용도 따라 그 어떤 천재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는 천만 국민의 강한 민족 자주 정신과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의 감정을 통속적이고 패기는 형상에 담아 호소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에 대한 크나큰 자부와 내래에 대한 확신이 넘쳐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창조 정신으로 세계 으뜸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낭만이 흘러넘치는 노래의 가사는 밝고 긍지에 넘쳐 약동적으로 전개되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자기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라데저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빠른 속도로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형상적으로 대조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첫 부분에서 힘과 활기 넘쳐 빠르게 옮겨짓는 고름실을 방불이 그려보게 하는 짧은 리듬에 기초한 동도 위주의 간결한 선율 진행을 작은 범위에서는 한 소절을 단위로 큰 범위에서는 악단을 단위로 변형 반복하면서 희망과 생계에 흘러넘치는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정서를 파란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래의 둘째 부분에서 확대된 리듬 진행과 폭넓게 오르내리는 밝은 색깔의 음진행으로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 샘솟는 힘과 열정, 가슴 벅찬 희열을 파란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마감에 심표의 호흡을 앞세우고 소절의 매박을 강조하는 명백한 리듬 진행으로 찬란한 미래로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계속 전진, 계속 흉명의 기상을 다시금 정서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보란 뜻이는 미제와 세계 반동들의 고립압살 책동과 악랄한 방해 책동에도 굴함 없이 오직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김일성 민족의 불굴의 기상과 전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뿌리내린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과 강한 민족적 자존의 정신력을 간결하고 약동적이며 생기발랄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우리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요 보란 뜻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과 시대의 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통속적이고 진취적인 가사와 선율로 그려보인 것으로 해서 오늘 사람들의 사랑 속에 노을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고구르고구르로 씩씩하게 보란 듯이 노을리를 불려도 큰 소리로 보란 듯이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